부끄럽네. 미련 없이 떠나네. 마주친 눈길, 흐려진 눈길, 감추려고 웃었네. 돌아서면 보이네. 너의 모습 보이네. 너의 슬픔을 나는 알겠네. 나 이제는 떠나네. 미련이 있었다면 그것은 추억이야. 나 이제는 알겠네. 정을 주는 바쁨을 까닭도 없어 미움도 없어. 아 그것은 추억이야. 추억이야.